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주의 캐스터 장선호 박환식입니다. 네, 저희가 몇 주 만일까요? 2주죠. 2주인가요? 3주 차 아닌가요? 그런가요? 근데 이번 3주는 난 다 됐어. 너가 안 됐지. 다 너무 바빴어요. 이건 어쩔 수가 나는 없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다 쪼개서 쬐는데 너만 안 됐어. 제가 형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 휴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쉬었으면 휴식이지. 안 쉬었으니까 문제지. 네,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양아치 방송을 하게 돼서 저희가 말고 너가 제가 너가 앞으로도 왠지 나보다는 너가 앞으로도 아무래도 나보다는 너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이제는 뭐 이제 크게 바쁜 건 끝났고요. 크게 바쁜 건 다 끝났고요. 시험 기간에는 뭐 시간 잠깐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지금 선거에 나왔다고. 아, 그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비선실세.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되죠. 나중에 곰탕 막 사리곰탕 막 사가지고 막 학교에서 저도 먹고. 곰탕 먹나요? 내가 나중에 다 뿔 거야 내가. 내가 나중에 다 뿔 거야. 네,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저품격 서민 축구 방송 축구 한주. 네, 저희가 2주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다행히도 그래도 일주일은 A매치 기간이었죠. 그래서 경기가 몇 경기 이렇게 많이 진행은 안 됐죠. 많이는 리그가. 진행됐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뭐 이런 빅경기부터 해서 뭐 친선경기 스페인, 이탈리아 뭐 등등 해서 재밌어 보이는 경기는 많았는데 물론 스페인, 이탈리아 중계를 많이 안 했죠. 스페인, 이탈리아 중계 다 했어. 다 했나요? 난 다 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했어? 했어요? 나 봤어 그거. 그래요? 왜 난 그건 못 봤지? 유럽 아침에 경기는? 했으니까 아침 8시 반? 막 그때 하니까 맞다 기억 알아요. 콜롬비아 경기를 중계하는 걸 네이버에서 본 것 같아요. 칠레랑 콜롬비아랑도 중계 다 했어요. 재밌는 근데 많았네요. 다시 보기가 없을 뿐이지 다 하긴 했어요. 어쨌든 다시 보기 하려면은 유튜브 가서 해외 채널 봐야 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가 다행히 비매치가 좀 많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2시간 간격으로 그쵸. 쭉쭉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서 참 재밌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재밌었군요. 재밌으면서 힘들면서 다 보지는 못한. 제가 지금 감기에 제대로 빡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옆에 따뜻한 차를 놓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후루룩거리면 목이 메어서 뭐냐 차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기를 걸린 와중에도 나는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사회는 내가 죽더라도 아무렇게 개의치 않아. 흘러가야 돼. 일을 시켜.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구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게 사회입니다. 네. 어쨌든 네, 이번 주의 순서 또 박한식 캐스터가 해설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목 아픈데? 꼭 이렇게 말을 시켜야겠어요? 어차피 이번 방송 너 제대로 준비도 안 했잖아. 어차피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빅경기 3경기 맨유 아스날 경기가 있었고요. EPL 그 다음에 라리가에 마드리드 더비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에 데어클라시코 도르트문트랑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세 경기를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복귀했네요. 라리가 한 경 EPL 한 경기, 라리가 한 경기, 분데스리가 한 경기. 그렇죠. 저희는 원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번엔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각 리그가 일단 다 혼돈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오늘 녹음이 지금 11월 22일 오후 7시 43분에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그쵸. 네, 그 경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할 게 많아요? 제가 챔스가 오늘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슨 경기가 있는지는 잘 몰라서 저 지금 무슨 경기가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이따 보기로 하고 큰 경기가 없을 거예요. 제 기억상 원래 지난 2주차 경기 아마 파리 생제르맹이랑 아스날 경기가 있는데 둘 다 진출 확정 지었죠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1 플랜 A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네. 일단 아스날이나 파리나 둘 다 지금 리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치 앞이 바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바빠요. 자, 이제 제대로 된 EPL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EPL이 시즌 초반이라기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반으로 접어들었죠. 3분의 1이 넘었죠. 안 넘었죠. 38경기 내 12경기 했으니까. 아, 그렇네요. 네. 거의 다 근접해 달수, 가고 있어요. 달수로만 그렇고. 다음 경기면은 이제 3분의 1 지나가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하려는 얘기 하죠. 네, 그래서 이번 주 EPL은 가장 빅매치였던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이번이 맨유 홈이었죠. 올드 트래포드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그렇죠. 일단 선발 라인업 좀 한번 다시 읊어주시겠습니까? 쭉 읊어야 되나요? 아니 뭐 주요 사항이라 일단 저는 맨유 라인업이 제일 이번에 주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맨유 라인업을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맨유가 스몰링 에릭 바이 이렇게 나오다가 둘 다 부상이기 때문에 둘 다 부상이에요. 그래서 풋백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죠. 그쵸. 물론 발렌시아가 있긴 하지만 있긴 한데 다르미안, 로호, 필 존스, 발렌시아 이렇게 나왔죠. 저 일단 다르미안은 어차피 양쪽 풀백이 둘 다 가능한 선수니까. 그러니까. 근데 필 존스가 오랜만에 드디어 다시 라인업에 들어왔는데 로호도 아마 이 경기가 첫 경기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 아니에요. 교체는 몇 경기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가요? 맞네. 양쪽 루크쇼나 윙으로 나왔어. 루크쇼나 다르미안 이런 선수들이 하도 부상을 많이 당해서. 그렇죠. 예, 맞아요. 로호는 몇 경기 나왔는데. 근데 필 존스가 정말 전 작년 시즌도 본 기억이 없어요. 필 존스가 지난 시즌에는 제가 알기로 부상 때문에 아마 그쵸 작년에 엄청 큰 부상을 당해서 1년 동안 장기 부상이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근데 스완지전에 나왔네요. 아 네 제가 스완지전 보면서 원래 프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봤는데 로호가 지난 스완지전에 나왔어요. 로호죠. 네 필 존스 필 존스가 나왔어요. 필 존스 제가 그 경기 네, 나왔습니다. 그쵸, 그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봤죠. 그 경기도 네, 맨유가 잘 했어요. 그러니까 루니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 루니가 스완지에 강했던 거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스완지가 못했다고 보는 게 강했다기보다는 스완지가 못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경기를 보면 그쵸, 지금 네. 스완지가 워낙에 못하기 때문에 기성용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저는 근데 기성용 선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 늪에서. 예. 같이 뭐, 추락 중이라. 애슐리 윌리엄스도 파는데. 기성용도 같이 추락 중이라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기성용은 그 수비 실점 상황에서 그 딱 세 장면에만 있어서 그랬지. 그거 빼고는 연계라든가 커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잘 해줬다고 봤어요 저는. 대신에 평점은 높진 않겠지. 그 세 장면에 다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네.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수비 라인이 일단 싹 다 바뀌어 있고요. 일단 제일 전 중요했던 게 드디어 그 무리뉴 감독이 질라탄을 원톱에 뒀던 그 수를 좀 바꾸고 아스날 좀 작년 시즌 아스날에 가겠던 래시포드를 선발 그 센터포드로 기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질라탄이 징계였으니까. 아 징계입니까? 징계였어요. 옐로 트러블 걸려가지고 이번 경기 못 나왔어요. 뭐죠? 저는 왜 훈련 영상에서 질라탄을 봐갖고 나온 줄 알았지? 왜? 훈련 영상 아니 그 항상 요즘 카카오에 보면은 맨유 뜨거든요. 에이 경기를 안 뛰더라도 훈련은 다 해요. 아니, 너무 질라탄이 너무 자주 보이길래. 아 걔는 관종이어가지고 뭐 올린다고만 하면 거의 다 떠서 그렇지. 김진수도 오펜하임에서 못 뛰어도 훈련은 다 해요. 요즘 하고 있나요? 다 해요. 다 안 하면 어떡해. 다른 만약에 자기가 안 뛰어도 다른 구단에 이적을 하려면은 몸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훈련도 안 하면은 뭐 슈바인슈타이거도 2군에서 훈련 다 했어요. 아니 어쨌든. 네. 네 아무튼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래시포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어요. 질라탄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 스완지전에서 두 골을 넣었었죠. 그쵸. 두 골을 넣었었는데 요즘 질라탄이 뭔가 역할이 자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무조건 박스 안에서 이제 비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은 밑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자기가 공격의 방점이 아니라 전개 과정으로 있더라고요. 내려와서 원터치로 들어가고 있는 마타나 뭐 마샬이 나올 땐 마샬, 뭐 래시포드가 나올 땐 래시포드한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질라탄이 변화했던 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챔스를 보면서 여러 번 느꼈거든요. 왜냐면 카바냐 둘 다 투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챔스가 챔피언스리그 때 이제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때에서의 그 경기는 카바니가 주로 그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바니가 엄청 많이 뛰고 뭐 그런 스타일이고 질라탄이 골을 때려넣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때 블랑 감독이었죠? 로랑 블랑 그쵸. 감독이었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로랑 블랑 감독은 그런 역할로 많이 썼어요. 질라탄을 박스 안에 두고 질라탄이 어떻게 해서든 골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카바니가 그 밑에서 움직이는 좌우 측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와중에 뭐 라비오라든가 뭐 또 누구 있냐 거기에 또 중간에 누구 있는데 까먹었네요. 마트위디? 마트위디? 마트위디는 좀 더 수비적으로 움직였고 네 아무튼 그런 선수들이 팀2에서 또 골을 이제 질라탄한테 뭉쳐있으면 수비가 모여있으면은 그 빈 공간으로 들어가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골을 넣었었죠. 네. 어쨌든 질라탄이 이번 경기 못 나오면서 래시포드가 나왔는데 래시포드 생각보다 잘해줬어요 제가 봤을 때. 래시포드가 잘했는데 마지막에 실점 장면에서 관여가 됐죠. 아 그쵸 그때는 네. 이제 체력이 다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일단 교체에 들어온 체인벌린을 상대하는 래시포드로선 체력적으로 문제가 좀 딸렸죠. 한창 쌩쌩한 놈이 씨 체력적으로 딸리면 어쩔 수 없죠. 아이 90분만 뛰어보세요. 아 걔는 선수 선수도 마찬가지지. 야 20살 때는 말이야.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물론 난 죽을 뻔했지만 90분 뛰다가 네 아무튼 래시포드가 나오면서 경기 속도가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래시포드 그렇죠. 최전방에 이제 최전방 얘기 드리면은 마샬, 마타, 래시포드가 나왔는데 마타 같은 경우도 중앙 이제 그 누구야 래시포드랑 자주 스위칭 플레이도 자주 됐고 그쵸. 하면서 골도 그렇게 들어갔죠.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들어가고 마타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그쵸. 마타가 빈 공간을 차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골이 들어갔는데 그쵸. 해서 경기 속도가 빨라지고 했던 거는 좋았어요. 봤을 때.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래시포드가 좀 네, 많이 막히고 뭐 수비 상황에서도 좀 관여가 좀 많이 안 되고 좀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원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확실한 짝을 찾은 것 같아요. 에레라랑 누구였죠? 캐릭. 그렇죠. 그렇게 둘이 좀 잘 캐릭이 아니 선발이 캐릭이었나요? 네. 그 둘이 생각보다 잘 맞아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펠라이니를 선발 기용하는 걸 확실히 무리가 접어놓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무리뉴의 걱정보다 캐릭이 잘 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몸 상태가 빨리 올라왔어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는 못 뛰어도 적재적소에 자기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까 다 그 중요한 위치에 캐릭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련미죠. 그렇죠. 예. 자꾸 무리뉴가 그 점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렇죠. 포그바도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의 중원이 무너졌다고 해야 되죠. 뭐라 해야 되죠? 진짜 박살났죠? 그쵸. 이 누구야 에레라랑 캐릭이 계속해서 이제 그 패스 길목에 있으니까 엘네니의 패스 뭐 코클랭의 패스 코클랭의 패스 다 이제 앞쪽으로 딸리고. 전개가 안 되죠. 외질 같은 경우도 포그바가 수비를 못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 포그바가 아니라 캐릭이 포그바 여기 누가 외질을 거의 맡다시피 하고 앞에서 앞선에서 에레라랑 포그바가 계속해서 이제 코클랭하고 엘레니를 네 엘레니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네, 그러다 보니까 외질도 고립이 돼버리고 네, 고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번에 제로톡으로 나왔던 산체스는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네, 산체스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뭘 전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산체스도 칠레랑 그 콜롬비아 경기에서 콜롬비아 경기였나요? 아 그 경기는 제 기억에 안 나왔고 그 다음 경기에서 무리해서 나왔는데 이제 두 골을 때려봤고 그 다음에 왜 벵고가 제발 그 경기에 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칠레 입장에서는 지금 남미에서는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죠. 치열한 와중에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칠레가. 간당간당하죠. 그쵸? 지금 아마 아르헨티나는 난리 났고 칠레도 살짝 간당간당한데 그러다 보니까 산체스가 그 경기에서도 뛰고 그런 다음에 바로 런던에 넘어와서 3일 만에 경기를 뛴 거다 보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한계가 좀 보였죠. 예. 한계가 보였죠. 오히려 그렇게 뛰는 거는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렇게 뛰는 게 신기할 정도로 뛰었어요, 진짜. 예. 그리고 다음에 월콧도 좀 고립이 많이 됐고 앞으로 볼이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선수 4명이 다 고립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던 것 같아요. 램지나 월콧도 윙 쪽에서 고립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게 선발 라인업이 좀 그랬던 게 지난 경기가 어느 경기였더라? 지난 경기가 네 토트넘하고 경기했을 때 자카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도 자카 선수가 왜 안 나왔는지 그게 좀 약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클랭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코클랭이 너무 수비적이고 자카랑 코클랭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램지랑 자카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았는데 램지가 또 적게 뛰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쵸? 굉장히 많이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램지랑 자카랑 이렇게 선발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자카가 후반에 투입이 됐죠. 그렇죠. 네, 후반에 투입이 되고 코클랭을 빼고 자카를 넣었는데 뭐 후반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램지가 윙으로 나왔는데 좀 별로였어요. 램지가 윙에서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웨일즈 국대 경기에서 뛰는 거 보면은 베일이 있기 때문에 램지가 살아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은 전방에서 램지가 뿌려주는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베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왼쪽 윙에 이워비가 왜 안 나왔나 이오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스날 선수들 윙에 위치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때마다 나와서 잘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선발이 일단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벵거는 큰 경기니까 경험을 많이 믿고 공격진을 짠 것 같아요. 공격에 있어서는 뒤에 수비 라인은 어차피 이제 이번 시즌 약간 교체가 무스타피부터 일단 교체가 있다 보니까. 밑에는 어쩔 수가 없다 쳐도 앞선에서는 경험을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약간 통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아스날은 제일 큰 구멍이 있었죠. 모니아의 선수가 시도 때도 없이 자동문처럼 열려주고 네. 실수하고 그러면서 먼저 선취골을 내주고 결국 7점도 오른쪽 그쵸? 오른쪽 측면에서 나왔죠. 네. 모니아의 선수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몬레알도 몬레알인데 저는 젠킨슨? 네 젠킨슨이 그러니까 원래 오른쪽에 베에린이 나오잖아요. 그쵸. 베에린이 나오는데 베에린이 장기 부상 끊었죠? 복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 계약선 썼죠. 2022년인가? 그렇죠. 8년 장기. 8년 장기. 네. 8년은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호날두나 메시도 한 6년, 5년 이렇게 끊는데 8년을 끊는 거는 왜 그랬지? 이상한 거죠. 뭐 그래도 맨시티 안 간 게 어디야. 맨시티 갔으면은 베에린하고 맨시티 그러니까 펩하고는 또 잘 안 맞아 보인다 난 봤을 때. 그러니까 펩의 전술하고 베에린은 또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의 맨시티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양쪽 윙백들이 다 빠르고 빠르지 않나요? 아닌가? 사발레타 빨라? 그래도 폭발력이 있지 않나요? 기억상? 킥이 좋고 은 건 알겠는데 킥이 좋고 한 번 오버래핑이 올라가면 무서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킥이 좋고 내려오지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는 건 알겠는데 폭발력까지는 잘 과거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제 기억에 아직 과거가 있는 거 같아요. 콜라로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폭발력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31살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그렇게 폭발력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맨시티 경기 잘 못 봐서 아무튼 베에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펩이 좀 더 빌드업에 관여 좀 더 베에린은 뭐랄까 레알 마드리드에 좀 더 어울리는 약간 마르셀로 스타일인가요? 예, 좀 더 그런 스타일이 좀 더. 마르셀로 같은 경우는 또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도 많은데 베일이는 또 측면으로 많이 치고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펩보다는 그쪽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빠른 카운터.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질문을 드리면 못내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키어런 깁스가 있잖아요. 네. 아스널은 이번에 깁스가 나왔다면 좀 달라졌을까요? 아, 똑같아요. 똑같은가요? 네, 도킹 게킹이랑 몬레알이 또 주전이야. 그쵸. 저도 그래서 이번 경기 좀 의문이었어요. 몬레알이 오히려 이번 시즌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번 경기 그랬나.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래가 껴가지고. 네. 아무튼 네, 저는 계속 얘기하자면은 몬레알도 불안했는데 젠킨슨이 공격에서도 이상하고 수비에서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젠킨슨이 자꾸 위치가 애매하더라고요. 공격으로 나갈 시점에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아, 베일린이었으면은 저 위치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없고, 수비 상황에서도 베일린이 우와 저걸 따라가 싶을 정도로 이제 수비 가담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젠킨슨이 있으니까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그랬어요. 지난 토트넘 경기에서도 베일린이 한번 그랬던 그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엄청 뛰어가지고 손흥민이 아마 그때 역습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어느 장면인지 알 것 같네요. 손흥민이 역습으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베일린이 중앙선에서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더니 그거를 이제 태클로 막았죠. 그쵸. 와, 저 그거 보고 베일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스날 선수들 그렇게 좋아하는, 외질 말고는 좋아하는 선수가 없는데 베일린 그거 보고 반했어요. 뭐 어쨌든 아스날 선수는 좀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 끝나고, 왜냐면 앞에 공격 전개가 잘 안되니까 많은 교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후반전에 일단 초반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끌고 가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교체를 좀 하죠. 막판에 네, 코클렘을 빼고 자카를 넣었죠. 그쵸. 코클렘을 빼고 자카를 넣은 게 첫 번째였고, 이제 벵거가 알았죠. 그러니까 안 거죠. 이제 중원에서의 빌드업 자체가 맨유 중원한테 이제 밀렸, 박살 났다, 이걸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클랭 대신에 자카를 넣었고, 그 다음에 엘네니 대신에 지루를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루가 최전방으로 나오고 산체스가 측면으로 빠지고 램지는 이제 자카랑 다시 호흡을 맞췄죠. 그렇죠. 네. 그 전부 그때부터 이제 아스날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다리가 맞았죠. 아다리가 예. 그냥 그 합이 맞았다 하죠. 합이 맞기 시작했고, 뭐 때 전격인데 합이 맞기 시작했고, 이제 맨유도 이제 전반부터 계속 강한 압박을 하고 이제 계속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후반이 되면서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간도 많이 생겼고 이제 네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발이 빠른 챔버레인 선수가 교체 들어오면서 네, 약간 크랙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랬죠. 그러다가 막판에 코클랭이 치고 들어와서 올린 크로스가 지루의 높은 타점에 걸리면서 그랬죠. 골로 연결됐습니다. 챔버레인 교체도 젠킨슨이랑 교체됐어요. 그쵸. 네, 젠킨슨이랑 교체됐는데 언론에서 이걸 엄청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감독이었어도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로호 필존스, 그러니까 다르미안 대신에 다시 블린트가 나왔거든요. 그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블린트가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고 로호가 약간 왼쪽으로 빠지는 약간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블린트가 헤딩이 약하다 보니까, 공중볼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유효하기도 했죠. 네. 그 실점 상황을 보면은 그 앞선에서 레시포드가 뚫리는데 그 뒷공간을 그 블린트가 커버를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중앙에서 헤딩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챔버레인이 쉽게 크로스를 올렸죠. 크로스도 그리고 맨유 선수들이 다 점프를 떴지만 잡을 수 없는 높이였고 네, 오히려 정말 서전트 점프가 정말 높이 뛰었어요. 지루가 진짜 최고, 자기가 최고 높이 뛸 수 있는 딱 그 최고점에서 헤딩으로 찍었죠,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딱 봤는데 그 어느 선수보다 머리 하나가 높아. 그건 진짜 대야도 못 막아. 대야도 막을 수가 없는 게 네. 정말 타점이 높더라고요. 네, 대야도 못 막아. 그건. 그 높은 타점에 찍어내리는데 그걸 막을 수가 네. 없지. 그 속도도 얼마나 빨라 그게 딱 찍어내리는데. 크로스도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다 헤딩을 못했는데 그걸 뒤에서 아주 그냥 네. 와 어마무지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유는 측면에서 흔들 아니 그러니까 아스날은 측면에서 흔들 선수가 필요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램지가 그렇죠. 나왔으니까 자꾸 중앙으로 들어가고 월콧도 요즘 들어서 계속 중앙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잘 했던 선수였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흔든 선수가 부족했던 오버래핑을 거죠. 못했던 거죠. 오버래핑 해줄 선수가 부족했는데 몬레알도 안 되고 저기 누구야 젠킨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약간 2012년 런던 올림픽 아니 런던 올림픽에 그냥 윤석영 같은 선수 옛날에 윤석영이 그러니까 한창 그때 한창 벌어 못할 때 어떤 선수였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윤석영 이상하게 크로스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됐던 뭐 아무튼 젠킨스는 안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아스날 베일린 말고 누가 있지? 베일린 부상당하거나 뭐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오면 누가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젠킨슨이 나왔더라고요 벵거 감독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름이 좀 더 그 주름이 하나씩 또 늘어나지 않을까 벵거 감독이 아마 분명히 겨울에는 윙백들을 보강하지 않을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은 분명히 보강이 필요할 것 백업 선수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전들은 확실히 잡혀 있으니까 백업이 조금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젠킨슨이나 다른 백업들을 키워야겠죠 일단은 이제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젠킨 다음 경기에는 아무래도 젠킨슨 말고 또 다른 선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누가 들어오려나 저는 참 뭐라 할까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지 예상이 안 가요 누가 들어올지 일단 뭐 다음 경기는 다음 경기가 본머스랑 경기니까 본머스가 근데 이번 시즌 쉬운 상대가 아니라서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면은 아 그래도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니까 젠킨슨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와중에 이제 내부에서 어떤 다른 선수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또 누구를 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찾겠죠 여기서 뜬금없는 소리지만 제가 요즘 FM을 하거든요 네 17일 샀나요? 그쵸 아 좋겠다 FM 17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베일린이 부상이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메르트 사커랑 그 코실리를 센터백으로 세우고 무스타피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메르트 사커도 부상이네 그니까 메르트 사커 부상에 또 누구야 없네? 센터백이? 센터백이 없으니까 산 거잖아 센터백이 없네 아 있죠 홀딩 아 로폴딩도 부상일 거야 아 그래요? 홀딩 무슨 아니다 로데랑 헷갈렸다 그렇죠. 네, 이따가 도르트문트 경기할 때 로데랑 헷갈렸어 네. 어쨌든 홀딩은 무슨 아니네 어쨌든 무스타피가 윙백이 가능한가 봐요 게임상은 무스타피 때문에 개고생했어요 근데 중원에서 호흡 좋은 무스타피를 과연 돌리려고 할까 좀 위험한 모험수긴 하네요 아니면 벵거가 3백 갖고 나오나요? 그럼 재밌겠다. 생각보다 재밌지 않을까요? 재밌겠다 그러면.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첼시의 쓰리백과 비슷한 유형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요즘은 근데 진짜 그런 쓰리백 아니면은 쓸 수가 없죠. 그쵸? 옛날 그 쓰리백 그러니까 한 명씩 맡아서 내려 앉아 있는 그런 쓰리백은 진짜 이제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코스타리카나 할 수 있는 그런 파이브백 그런 전술이죠. 쓰리백은. 지금 근데 아스날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정말 윙백들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쓰리백 전술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오버래핑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윙백은 챔버레인을 넣는 거죠. 그렇죠. 챔버레인. 모제스처럼. 그렇죠. 체인벌레인과 한쪽은 월콧을 넣어준다거나 정말 발 빠른 선수들이 양쪽에서. 아 월콧은 좀 그렇고 오른쪽에 체인벌레인, 왼쪽에 몬레알. 몬레알. 그리고. 앞선에는 뭐 월콧 넣고 앞선에 월콧 외질 산체스 그치. 이런 식으로 넣고 중원에 뭐 자카나 자카가 또 그러면은 좀 애매해져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자카 말고 코클랜과 엘렌을 그대로 넣어도 뭐 무방은 하죠 램지 있네 램지 램지도 있고 램지 코클랭 넣으면 딱 됐다 그러다가 좀 안 풀리면은 그때 이제 자카가 나오는. 그리고 뭐 지루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스날의 스리백 생각보다 매력,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전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로폴딩만 잘해주면. 그렇죠. 예, 로폴딩만 잘해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벵구 은근히 고집이 세서 안 바꿀 거예요. 뭐 그냥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전술. 네, 다음에 FM 할 때 한번 해봐. 아 지금 전 사운드 센트니라. 아싸. 아, 뭐 두 개 돌려도 되잖아. 지금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아, 두 개 돌려도 돼. 어때요? 한번 친선 경기에서 한번 써봐. 안 되면은 접고. 네, 일단 저희가 이 정도로 할까요? EPL은? 네.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맨유 펠라인이 부상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냥 안 돌아왔으면 좋겠죠. 다행이다.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 뭐 돌아와도 뭐 나는 뭐 맨유 팬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그런 소리가 있어요. 무리뉴가 1군으로 슈바인슈타이거를 콜업을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예 그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1군 훈련을 복귀는 시켰죠. 1군 훈련 복귀는 시켰는데 그게 왜냐면은 팔아야 되니까. 예. 얘 몸에 아무 이상 없다. 이제 2군 훈련을 시키니까 얘 몸에 문제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니까 아 얘 문제 없다 하려고 1군 훈련 복귀 시킨 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그래도 슈바인슈타이거 다시 뛰는 걸 보고 싶긴 한데 안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 뭐 저기 뭐야 그 리그컵. 아 리그컵 떨어졌나? 안 떨어졌다면 안 떨어지지 않았네. 안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면 리그컵이나 FA컵? FA컵이 초반에 좀 쉬운 상대가 걸리면 뭐 3부리그 뭐 이런 쪽이 걸리면은 아 문제 없다 라고 해서 슈바인슈타이거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아니면은 아마 안 쓸 거예요. 네. 근데 작년에 워낙 못해서 혹시 알아 또 맨시티 야야투레처럼 살아났지? 갑자기 빵 떠가지고 야투 팔릴 줄 알았 야 지금 그런 설 있어요. 그 페비 계약서 다 써놨다가 다시 찢었다는 소리가 있어. 아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아 나와서 두 골을 다 꽂아낼 줄이야. 와 진짜 그거 다 개인 기량으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스카우터가 약간 이긴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트레스터 스카우터가. 아, 네. 아, 약간 펩하고 엄청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펩이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둘이 말싸움하는 거 보면 초딩들 말싸움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근데 투레가 이렇게 살아나면 맨시티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죠. 중원이 그렇게 넘치는데. 근데 수비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니까 툴에 토하는 줄 알았어. 툴에 토하는 줄 알았어. 너무 오랜만에 경기 뛰어가지고. 그렇게 뛰고서 마지막 애가 딱 비춰주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야 경기 끝나고. 그래서 펩이 툴에를 쓸까? 더 쓸까? 쓸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그렇긴 했어요. 이번에 툴에가 그러니까 펩한테 이제 쌓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 풀어내려고 막 죽을 듯 살 듯 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경기가 벌리하고 벌리 원정 경기인데 그 경기에 만약에 또 뛴다 하면은 글쎄요. 진짜 글쎄요. 뭐 맨시티가 일단 챔스 경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이번에 돌린 거죠. A매치도 갔다 온 그렇죠. 선수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쉬게 한 거죠. 챔스도 있겠네. 이제 맨시티 입장으로는 지금 리그컵 떨어진 거 말고는 아 리그컵 맨유가 살아있는 게 맨시티를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맨시티는 리그컵은 떨어졌고 이제 챔스랑 리그 그리고 FA컵 이렇게 세 개 남아 있는데 아마 로테이션을 돌리면 투레를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다시 느낀 게 투레가 있으면서 로테이션을 좀 더 쉽게 돌리면 맨시티 입장에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투레 이것도 그냥 사담인데 짧게 하고 넘어가야 사담인데 파드 감독이 이청용을 또 욕했죠. 그 교체 투입했잖아요. 교체 투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벤테케랑 교체를 했대요. 근데 벤테케가 원래 툴에 이제 전담 마크를 시켜놨는데 들어가면 이청용한테 들어가면서 자 이제 벤테케랑 바꾸니까 다른 애한테 그 툴에를 맡으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이청용이 전달을 못했다는 거죠. 들어가서 2분 만에 골을 막혔기 때문에. 근데 파드 감독이 또 라디오에 나와서 헛소리를 했답니다. 뭐랄까. 중하위권 팀으로 갈수록 감독이 이게 좀 쎄. 그러니까 뭐랄까 선수들한테 욕을 많이 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니들 잘못이다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 물론 무리뉴도 좀 그런 게 많긴 한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파디오 뭐 옛날에 그 마크 휴즈 QPR 때 마크 휴즈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레드나 이런 애들 보면은 선수한테 돌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마크에서는 지금 행복한 공이 빠졌을 거예요. 강등권 탈출하고 너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슈틸리케도. 슈틸리케 망했는데 신태용 빠져나가서. 아 맞아, 신태용 빠져나갔더라고. 아 근데 어차피 슈틸리케는 신태용 말 듣지 안 들었어요. 신태용 감독 말 듣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쨌든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저희가 준비한 EPL 얘기는 이쯤까지 할까요? 네, 뭐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라리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우리 이벤트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실래요? 아, 쉬는 시간에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 얘기는 2부에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